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 9장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 4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찬송 한 장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마무리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5절까지 오늘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드려야 될 말씀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며칠 동안을 4절, 5절에 좀 집중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민족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어제도 살펴봤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어제 살펴본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인지, 또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인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소유했던 것이라고 하면은 이는 가히 놀랄만한 그러한 축복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지요.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정말 속상하다고 하는 표현은 뭐 너무 작고요. 정말 타들어갔겠죠, 속이요. 이스라엘이 소유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4절 말씀이죠. 3절이 아니고 4절에 보면 대략 6가지의 구체적인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양자됨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그랬죠? 양자됨을 소유했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을 우리 먼저 기억을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 찬양 중에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너의 남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본문은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역한 자식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나중에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는 너의 남편이라 라고 또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및 부자관계를 한꺼번에 표현하신 놀라운 축복의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은 그러한 민족들입니까? 자식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남편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를 정말 아내로 이렇게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부자관계로 또한 부부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선언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심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놀라운 축복을 가졌던 민족이요. 특별히 또 부부의 관계로까지도 표현될 정도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바울은 양자됨이라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죠.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영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아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를 보면은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친히 보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거나 또는 애굽 군대를 물리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표현을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복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들을 그들은 누렸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들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그렇죠? 언약들을 세운 것과 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들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허락하신 언약들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예컨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랄지 또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언약이랄지 나아가서 또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지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후에 있은 이 다윗과의 언약도 또한 포함이 됩니다. 이 언약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리라는 그러한 언약이었던 것이죠.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소위 시내산 언약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유형의 언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은 같은 범주로 보아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민족,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도 전혀 모자랄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그로 인해서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고 근심의 차원을 넘어서 오늘 3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무엇을 받아?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즉 우리가 받아 가지게 된 것으로 인해서 정말 언제나 감사하며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게 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양자됨, 영광, 또 언약들, 정말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대상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또 했다고 하니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큰 근심이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축복받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생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이 넓고 크시고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에게 하나님께 근심이 되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받은 대로 믿고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께 근심이 되거나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